5.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자. 1. 하나님은 영어에 구속된 입장. 악신과 선신의 싸움을 누가 끝내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사탄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참사랑에서 출발하여 참사랑을 가지고 가는 세계 만민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싸움과 사탄의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인간 역사 세계에 있어 평화라는 말은 망상적인 말입니다. 이상이란 말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사랑의 대표자를 보내는데 그 주류 사상을 메시아 사상, 구세주 사상이라 합니다. 구세주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해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을 처단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해방과 악을 결산짓기 위한 총 책임자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의 사명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요 사탄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물어제끼면서 참소하던 원한의 이 원흉을 누가 청산하느냐? 하나님이 못합니다. 메시아만이, 구세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통일교회는 무엇이냐? 부모의 종교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달콤한 생활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참부모를 중심 삼고 참된 사랑의 도리를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해방하자 이겁니다. 사랑의 원칙 조건이 결부되지 않고는 해방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님이 사랑하고 그 아버님이 찾겠다는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감옥의 길을 마다않고 가는 길엔 뭔가 길이 있습니다. 그 생사의 기로를 개척해 나온 것이 민족의 갈 수 있는 길이요 암흑의 구렁텅이를 넘어 희망이라는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세계 만민이 해방될 수 있는 구를 뚫기 위해서 그러한 사연을 품고 수고한 사연을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데는 중심을 모신 가운데서 조심하면서 사랑을 귀히 간직하면서 모셔야 할 분으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만세에 이 길은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 섭리의 총결산입니다. 통일교회는 하나님 해방을 위한 해방군입니다. 세계 해방이 아닙니다. 세계 해방은 쉽습니다. 인간들이 단결하면 세계 해방은 되지만 하나님의 해방은 심정권을 단결시켜야 됩니다. 사랑권을 단결시킬 수 있는 원리와 사상체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계를 풀어 지상의 심정권의 다리를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혁명보다 무서운 혁명이요 어려운 혁명입니다. 인류의 해방은 쉽지만 하나님의 해방은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없는 어려운 그 일을 레버런 문이 기수가 되어 오늘날 섭리사의 총결산이라는 표제를 걸고 나섰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복받겠다고 하지만 난 복받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 하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해방하자 이겁니다. 구약시대는 만물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한 시대요. 신약시대는 아들, 딸을 희생시켜 부모를 찾기 위한 시대요. 성약시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가정을 희생시켜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한 시대입니다. 본연의 부모를 이 땅 위에 모셔 그분과 천년 만년 살고 한국 민요 가운데 다라다라 밝은 다라 이태백이 놀던 다라 하는 게 있죠. 개수나무 박혔으니 뭐 어쩌고 어쩌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것이 다 한민족의 계시적인 얘기입니다. 하늘 부모를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나는 그 노래를 생각할 적마다 언제나 사무친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200년 동안 세계적인 축복을 몽땅 갖다 맡겼는데 이것을 다 자기들을 위한 복으로 알고 자기 기독교의 복으로 알고 미국만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기독교를 희생시켜서 세계 만민을 해방하고 만민의 복지를 건설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미국 제일주의, 미국 단일주의, 개국주의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세계주의적 미국을 위해 자기 자체 일개국을 희생시키고 일개 기독교를 희생시켜서라도 세계적 기반 판도를 닦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배되고 반대된 자리에 나가니 미국 자체도 곤두박질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져나가고 교회가 깨져나가고 나라가 깨져나가고 전부 엉망진창입니다. 다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해방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옥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옥 밑창만 뚫고 나가면 천국입니다. 가까운 길이 그것입니다. 지옥 밑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라고 하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통일교회 믿는다,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 그건 빵점입니다. 그건 절대 세계 무대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참부모를 해방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 나는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죽으나 사나 이 길을 바로잡지 않고는 못 갑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생 동안 이 노름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을 찾아다니면서도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해방을 위해, 사탄 세계를 해방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탕감 복귀의 길을 가지 않고는 해방권이 안 나오니 무사한 일 속에서는 사탄을 분립시킬 수 없으니 탕감 복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 해방권은 심정의 해방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부모가 생겼고 악한 부모를 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한 효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까지 고생을 하고 있고 하늘 부모를 고통받게 해놓고 내가 잘 살겠다고? 자기 아들, 딸 잘 먹이고 잘 살겠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할 우리의 생활 노정에 있어서 섭리의 뜻을 대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통곡에 사무치는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섭리의 뜻을 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무례했고 얼마나 체면 없고 뻔뻔스러웠느냐 이겁니다. 자기만이라도 세계에 있어서 해방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고통으로부터 해방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해방을 어떻게 하느냐? 사탄권을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영계와 육계로 갈라진 것이 하나 됩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만 있게 되면 영계도 해방이 벌어지고 육계도 해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에게 해방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해방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방이 필요한 것은 사람을 해방하려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해방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해방 안 되어서 사람을 해방하려니 하나님이 해방 조건에 걸려 있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해방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재림 사상입니다. 예수가 재림해서 뭘 할 것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천년 잔치해? 알고 보면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와서 뭘 할 겁니까? 예수가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세워달라고 항거하는 사탄, 그 녀석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항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주가 와서 할 일이 뭐예요? 기독교인들, 요건 몇 억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재림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공의의 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책임을 하는 주역으로 오시는 분이 재림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